다음으로 조국통일사상리론 제15회 박철만 선생이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고려민주 의료망공화국 창립 방안에 밝혀진 의료망 국가의 국호와 활동 원칙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고려민주 의료망공화국 창립 방안은 의료망 국가의 국호와 활동 원칙에 대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의료망 국가의 국호에 대해서와 의료망 국가의 활동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두 체계로 나누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료망 국가의 국호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의료망 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 통일 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 리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의료망공화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국호는 국가의 자수권의 상징이고 해당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반영입니다. 국호에는 자기 나라가 당당한 자주독립 국가이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외적으로 자수권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나라의 정치 리념과 정치체제, 민족적 특징과 지향들도 반영되게 됩니다. 때문에 국호 문제는 사실상 국가 존립의 필수적 요소이면서 군번 조건으로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사상과 제도를 달리하는 두 지역이 연합해서 의료망 국가를 형성하는 경우 쌍방이 다 같이 접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호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위를 가집니다. 고려민주의료망공화국 창립 방안에서는 의료망 국가의 국호를 고려민주의료망공화국으로 할 때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의료망 국가의 국호를 고려민주의료망공화국이라고 밝히고 있는가 하는 그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우선 고려라는 이름이 오래전부터 세계에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의 첫 통일 국가의 국호이기 때문입니다.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고려는 우리나라에서 첫 통일 국가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나라입니다. 오늘 외국어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의미는 각이한 나라들에서 자기 나라 말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건 다 이 고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러어로서 꼬레야, 영어로서는 코리오, 그리고 프랑스어로서는 꼬레와 같은 걸 실례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통일 국가의 전통을 직관적으로 상징하고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고려라는 이름을 의료망 국가의 국호로 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설사 사상과 제도를 달리하는 북과 남이라고 해도 하나의 민족, 하나의 결의로서 하나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고려라는 이름을 우리 민족의 통일 국가의 국호에 반영하는 데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의료망 국가의 국호를 고려민주의료망공화국이라고 밝힌 근거는 또한 민주라는 호칭에 의료망 국가의 정치 리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독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그와 구별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은 국가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 대중의 우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할 뿐 아니라 근로인민 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데 있습니다. 이로부터 민주주의는 현대 정치의 보편적인 리념으로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까지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달리하는 정치 세력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된 정치 리념으로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상과 제도, 종교니 다른 북과 남이 하나의 통일 국가를 형성하는 데서 민주라는 호칭은 가장 현실성 있는 정치 리념을 국호에 반영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어련방 공화국이라는 호칭은 통일 국가가 국가 구조 형식에 있어서 어련방제에 우거하는 국가로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련방제라고 하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 혹은 정부, 지역 자치제가 공동의 리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 어련합해서 하나의 어련방 정부를 형성하고 그것이 중앙적인 주권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 운영 방식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련방제의 국가 형태는 인종 및 민족 간의 차이성과 리해 관계의 모순을 초월하려는 지향과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어련방제 방식의 국가는 오전날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나라들이 어련방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함이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조국 통일의 민족사적 과제를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면하게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용납한 기초 위에서 지역자치제에 우거한 의련방제 방식의 통일국가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때문에 고려민주 의련방공화국 창립 방안에서는 조국 통일의 이러한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을 반영해서 통일국가의 국호에 의련방공화국이라는 호칭을 부여한 것입니다. 의련방 국가 창립 방안에서 국호를 고려민주 의련방공화국으로 제안한 것은 북한함의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민족 통일 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각이한 사상과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 국가 구조와 정치 체제를 규정한 것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련방 국가의 활동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위대한 실은 김일성 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내놓은 새 조국 통일 방안에 따라 북한함의 연합으로 형성되는 고려민주 의련방공화국은 전 조선 민족을 대표하는 통일 국가로서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중립적이고 뿔럭불가담적이며 평화 애호적인 정책을 실시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견지해야 할 활동 원칙은 자주, 민주, 중립, 평화입니다. 그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설하겠습니다. 우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통일 독립된 자주적인 국가로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해야 합니다. 자주권은 자주독립국가의 기본 징표이고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필수적 요구입니다. 국가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주권을 행사해야 민족의 존엄과 용례를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전 민족의 요문에 맞게 나라의 부강 발전을 일으키고 국제관계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회 성원들, 각계각층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신성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상과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정치 리념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서로 다른 사상과 신앙,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 각이한 정당, 사회단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광범위 보장해주며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나라의 종사의 주인으로 참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활동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야 합니다. 또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국가활동에서 중립노선을 견지해야 합니다. 연방공화국이 중립노선을 견지해야 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연방공화국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진 두 지역 정부의 연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사정과 관련됩니다. 연방공화국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진 북과 남의 연합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어느 특정한 나라에 편중하는 정책을 실시하거나 어떤 정치 군사 동맹이나 블록에 가담하면 불가피하게 통일 국가 내부에서 모순이 생기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의련방 국가 자체의 존재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부터 어련방 공화국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 위에 형성되는 것만큼 중립로선을 견지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는 어련방 공화국이 중립로선을 견지해야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어디까지나 내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르민주 어련방 공화국이 중립국가로 돼야 하는 데는 이런 내적 요인과 함께 외적 요인도 존재합니다. 국제관계에서는 나라들 사이의 리의 관계가 복잡하게 엉켜있고 세력권 쟁탈을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이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대국들 사이에 놓여있는 것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주변 대국들의 간섭과 침략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통일된 르만 국가가 자기의 존엄을 지키고 민족적 번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중립로선을 견지해야 하며 친선과 호의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 협조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의련방 국가가 중립로선을 견지해야 할 다른 하나의 요인인 것입니다. 또한 거르민주 의련방 공화국은 평화 애호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남을 위협했거나 침략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군 반세기 동안이나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신음하다가 독립을 쟁취했지만 패망한 일제를 대신해서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외세 때문에 분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통일돼도 주변 나라들의 위협으로 되지 않을 뿐더러 영토 팽창을 해야 할 하등의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련방 국가는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는 철저한 평화 애호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거르민주 어련방 공화국 창립 방안은 어련방 국가의 국호와 활동 원칙을 공정하고 정확히 밝혀주는 것으로 해서 북과 남이 다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통일 방안으로 됩니다. 지금까지 거르민주 어련방 공화국 창립 방안에 밝혀진 어련방 국가의 국호와 활동 원칙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